안녕하십니까, 홍옥사입니다. 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방송한다는 예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에 기대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드리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네요. 지금 어떻게 잘 들립니까?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뭐 전화기로 들으면 한쪽으로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지난 방송이 정말 그런가. 그런데 전 양쪽으로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양쪽으로 잘 들리게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날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라는 게 발견이 됐죠. 용종이라는 말을 제가 그전에 듣기는 들었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이 적은 어떤 친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종이라는 게 생겨서 한국에 가서 수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했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고통스럽다,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아 그게 수술하는 건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좀 거의 이제 30년을 살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용종으로 알아들었으면 아 종기나 종양 뭐 그런 거겠구나, 이렇게 뭐 그런 모양의 형태의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용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대장에 네 개가 발견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사이즈가 좀 제법 커서 그냥 방치를 했으면 2년 정도 후에 뭐 2년 정도 안에 뭐 그것이 암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냈고 위에도 뭐 오래된 궤양이 있는데 지금 살짝 덮여서 안 아픈데 이전에 아픈 적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상에 먹고 잘못 먹어가지고 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위에 경련이 일어났거니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오래된 궤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살짝 덮였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또 드러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궤양약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라. 아이고 내가 참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겁을 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 공항까지 바래다 주신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행기를 타기를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제 떼놓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는 날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공기도 아직 덜 빠졌고 천공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제가 천공이 뭔지는 몰랐는데 사실 신해철 씨 죽었을 때 그거 처음 들은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면 이제 무슨 액체 같은 것이 뭐 아무래도 대장에 뭐가 있겠죠. 그런 것이 흘러 빠져 나가게 되고 그것이 온 장기 같은 것들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신해철 씨가 그래서 이제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천공이 뭔 줄 알았는데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 경고를 하셨어요. 비행기를 타지 마라. 적어도 사흘쯤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상처가 좀 아물면 그때 출발해라. 그런데 제가 고집을 피고 왔죠. 미국에는 산이 높거든요. 이렇게 산을 차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과자봉지가 부풀어 오릅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지나면서부터 과자봉지가 팽팽하게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면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과자를 가끔 들고 타는데 봉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기압 조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아무려면 제가 아무리 고개를 전기톱으로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기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과자 봉지만큼 안 튼튼하랴. 그래가지고, 그냥 탔는데, 잘 왔습니다. 잘 왔고, 돌아와서 잠깐 동안 쌀쌀했는데, 배가 살살 이렇게 좀 아프기도 했는데, 하루쯤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불러나가고 그랬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저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여러분들 건강 경보 발령이 됐죠. 서로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지금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저랑 만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뭐 소화가 안 돼서, 저기 목사님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톡이 왔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소화가 안 되신 게 아니어서, 무슨 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뭐 귀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기관이 있죠. 아마 그런 기관 같은데 그 기관에 이상이 와서 어지러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아직도 입원 중이시라니까 꽤 심각한 이상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옆에 갖다 놨는데 좀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인데 뭐 젊으셔도 40이 넘으셨으니까 빨리 좀 완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분인데 우리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 침대에 누워서 그래도 그 톡에 조인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나눴다고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그 단톡방에 여성분들 8분이 막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어떻게나 그 대화들이 맛나고 또 아름다운지 말이죠. 저한테 그렇게 옆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조인하셨다고. 언니 같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쾌유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원주에, 성도님이 계시죠. 그래도 튼튼하고 건강하세요. 그 연세에 칠순이신데 막, 산도 타시고 말이죠. 건강하신데 백내장 수술하신대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님도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백내장 수술은 보니까 짧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지난번처럼 봄 여행처럼 아주 재미나게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그 작은 일에 한번 마음을 합해봤죠. 하나가 돼봤어요. 뭐큰 구제는 아니더라도 작은 구제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모셔다가 말이에요. 인천 삼막골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좀 국수나 좀 말아드릴까? 그저 밥하고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 그랬는데, 그 비싼, 곱창 막창 소고기 돼지고기를, 주인장이신 집사님께서 막다 내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내오셨어요. 결국, 몇 점씩, 남은 데가 있고 말이죠. 그 정도로 풍성하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빈병 같은 걸 어느 할머니께 드렸더니 그 빈병이 50원인가 뭐 40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냥 40원, 50원, 한 병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기뻐하시니, 고기 같은 걸 그렇게 넉넉하게 드셔보셨겠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한번 나눠봤고, 또 마음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죠.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제 방송 제목이 사람 예수로 살기 at 달해헌 이랬는데 우리 달해헌에서 행사를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토픽 그 주제를 이렇게 좁혀가기가 만만치 않았고서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어서 그렇게 대화가 진행될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름대로 자꾸 좁혀가려고 제가 중간에 또 끼어들기도 하고 말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사회를 본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에 끝에 살짝 제가 뭐 결론짓듯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 비밀의제나 아니면 비밀의제 청취자분들도 어쩌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자교 성도님들은 이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보고 우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린 전혀 막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100% 사람이고 100% 신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부수적 신학 의견은 이제 100% 사람이요 100% 신이다 이런 건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가 그냥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오셨었죠.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오셨을 텐데 그분들을 제가 모셨던 건 저랑은 이제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의 향기를 정말 충분히 맡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인간 예수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싶어서 이제 초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끝나고 뒤풀이 때 목사님은 우리 김쌤과 다르시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신학적으로 보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삼일체도 믿고 성경이 무하다라는 것도 믿고 또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즉 신으로도 믿고 그러죠. 그쪽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 예수로 살기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해봤어요. 제가 그저 연하무 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뭐 유명 인사들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날 우리가 그 사람 예수로 살기 행사를 한 걸 찍었어요.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모셔다가 말이에요.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작게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들었어도 여전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올릴까 하다가 말이에요. 한바씩게 빠졌더라고요. 앞에 퍼포먼스 한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넣어서 반으로 쪼개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파일이 커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누님 댁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다운로드 하는 게 72메가바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10메가바이트예요 미국에서. 우리 동네에 그 인터넷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서 말이에요. 50메가바이트 짜리를 하려고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없대요 그런 그 서비스가. 그런 걸 팔질 않는데요.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안 판답니다. 그래서 전 못하고 있어요. 이만큼 인터넷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반짜리를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다운받고 다운받은 걸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랐는데 1편은 지금 올라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잘 도착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2편은요 오늘 밤새 다운받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오늘 저녁이나 그때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쪽에서 한국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여행을 보냈고 우리가 또 무주에 갔었죠. 무주에 무주에도 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에게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 제가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의미가 있어야 하냐? 그 형제 간에 얼굴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 목적을 삼아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방문을 할 이유가 충분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예요. 제가 생업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빼고 가야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멕시코를 가는 거다 아니면 제가 일본에 거주하는 거다 그럼 좀 간단한데 미국에 한국 가는 거는 여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지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 주머니에 이렇게 쿡쿡 쑤셔 넣어줬어요. 이번에 제가 간 것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제 주머니에 막 넣어주신 거거든요. 막 전 제가 막 비판한 게 그 성도님들 신방하고 목사들이 그 신방비라는 명목으로 삥 뜯는다 그랬는데 제가 꼭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그 제 주머니 막 찔러 넣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사비도 다 치른 거고 제 여행비도 치르고 다 내고 비행기표도 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챙겨주셨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갈 비행기표는 살 정도로 충분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갈 수 있는데 아무튼지 그 의미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아 그렇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그저 우리가 얼굴 보고 또 서로 살을 부대끼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끄집어내서 나누고 이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행이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다 또 싶어요. 그렇죠? 그 의미 말고도 우리 형제 간에 교제하는 것 말고도 그 충분한 의미를 챙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은 방문을 하는 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기 전에 언제 또 오십니까? 그래서 3월달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6개월 후가 3월인 줄 알았더니 4월이군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즉 4월달에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것저것 사정이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것은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월에 앞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갔으면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오며 가며 합해서 15일이었는데 오는 날 가는 날 빼면 이제 13일인데 13일 동안 건강검진도 하고 임플란트 하나 크라운도 씌우고 돌아오고 또 무주 리조트도 가서 1박 2일 하고 또 목포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형제님들도 만나고 또 목포에 계신 분들도 만났죠. 아, 목포가 아니라 전라도에 계신 분들 총 네 분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그 돌아오기 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느낀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다 뭐 자기 팔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 싫어하죠. 신자의 삶이라고 하죠. 또 삶은 살림살이라고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거라 말이죠. 그 요행수를 바라고 그저 기도 한 방으로 인생 승부 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림살이 신자가 각각의 삶을 살려내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난 성도님들이 처음 모여서 온오프가 결합된 그 유명한 작은 자교회를 세워나갈 때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교사 노릇만 하겠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알아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멀리서 저는 그 성경 교사 역할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뭐 제가 말은 그렇게 던져놨어도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 우리 정집사님이 한마디 거두르셨네요. 거제도에 사시는 카라님도 만나 뵀죠.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만나 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도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여전히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계시죠. 그런데 이번 여행 때 제가 조금 느낀 것은 아,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농담식으로 하늘의 복을, 즉 하늘 유업을 목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제도를 인간 사회에서 세워 주셨지만 신약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늘 복이, 하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자꾸 이제 목사한테 지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을 모질게 제가 떼어내려고 다 뭐 너무나 얄밉게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지나치게 얄밉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사들이 오버한 겁니다. 목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적이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꼴을 먹이는 일, 즉 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 외에 아무 다른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 양이라고 했지 목사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을 걷던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거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신앙 윤리하고 좀 다르니까 좀 부대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예요. 여지까지 이제 목사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충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의 삶들을 살아오셨는데 이것들을 저는 다 깨부시길 원하니까 그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스스로 서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우리 그 대전 아니지 논산이죠. 사실은 거주지는 대전이신데 그 병원이 논산에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두 지역 다라고 그래도 되죠. 스누피님께서 우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자, 한 달에 한번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갖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백승환님이 적극 찬동에 나섰고 다른 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찬성하는 분위기고 말이죠. 또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다르니까 여자들은 참 좋은 점들이 있어요. 금세 언니 동생이 가능하고 금세 이렇게 다정하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요즘은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중학교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에 들어가면 싸워보지 않고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남자들은 탁탁 정해져요. 그리고 서열대로 움직이거든요. 사회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따지느냐고 눈 안 감으면 눈 안 감으면 싸우는 게 사내들이라고요. 그깟 기가 뭐라고 말이죠.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으로 살고 죽는 존재가 사내들이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다정하게 처음에는 말 잘 못 꺼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따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러셨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갔었을 때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 말이죠. 정기적인 모임도 좋고요. 부정기적인 모임도 좋고 이렇게 좀 만나셔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교제들을 나누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번에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전한 아픔 같은 것들을 또 토해내셨어요. 그 성경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우리 과천에 계시는 이제 박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정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챙겨 갖고 오셨는데 이번엔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고 좀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많으셔요. 질문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질문인데 저한테는 이제 그 질문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성경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안 세워지신 거죠. 사실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관이 없거든요. 그냥 각 조가리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해가 따로따로 그냥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래요. 지금 설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목사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세워지질 않은 목사들이 제가 보기엔 절대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조각들을 끄집어와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이 뭐 자기 개발,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로 막 한댈지, 뭐 이런 것들로 막 이용을 하고, 또 아니면 기복적인, 어떤 내용으로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세워지질 않아서 각 조각들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번에도 이제 털어놓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설교를 듣지 마세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1년 동안 혼자 한번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여전히 그 내 귀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지 않는 거죠. 배양이란 단어가 맞습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못해서 참, 그 능력이 생기고 자라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설교를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시고 혼자 성경을 읽고 문단 정리를 좀 해보시라. 제가 또 다른 분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다른 분도 경험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뵀는데 이분은 성경을 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해석을 막 하는데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그동안 비밀의 제도 오래 듣고 그래서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로 수용하는 것도 있고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수용하지 못하시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수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그 문단을 가져와서 이제는 이제 단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하도 문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단을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 그 문단을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관이 안 세워져서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러는데 성경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읽어라. 근데 그렇게는 알겠는데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여전히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분은 이런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 무주 리조트에서 목포에서 오신 분께서 칠천이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신앙하는 일이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거죠. 이분이 실천은 짱이시란 말이에요. 실천은 잘하시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제법 실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실천하기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실천하기 힘든 일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돈 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젊은 관원도 보면 그렇거든요. 뭐 어떤 분은 그 젊은 관원이 우리 백승환님이 그랬나 거기서 뭐 부자 관원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관원이 맞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영 룰러로 돼 있는데 룰러라고 하면 아무튼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관원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다 그 말씀을 드렸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부자 관원이 말이에요. 그 영 룰러가,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하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 그랬을 때 계명 아닌 걸 예수님이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젊은 관원에게. 그러면 너 있는 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못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영생을 포기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 맞나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5장에 있는 거. 아유,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뭐 때문에 그 벌을 받았죠?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얼마를 감추는 바람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트레저 박스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길 수 없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만몬, 물질, 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물질 사용을 잘 하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또 이렇게 저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언제나 다 그 선한 의도로 사용되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후원금 가지고 제가 이번에 무려 3천원어치나 붕어빵을 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서, 아니,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1,000원어치, 한 번은 2,000원어치. 그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계없이 목사나 교회 등 아니면 불우한 이웃이나 아니면 사회 어려운 곳에 도네이션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수재민 돕기라든가 그 밖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밖에도 여러 행함을 열심히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요, 저는 이제 아픔이 여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아픔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픔은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믿음 안에 실천이어서 믿음 안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실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천일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바깥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 그 모든 실천들이 주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건지 믿음 바깥에 있는 건지를 늘상 점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 밑에 원원 그 원한을 제단 밑에 죽은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않으시겠느냐? 라고 하는 말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는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다가 당하는 손해 같은 게 있어요. 이 손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억울한 일이란 말이죠. 뭐 남질 않아요.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하는 목사가 뭐 이제 요즘에 하도 기복신앙을 비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잘하면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물질 복을 받는 건 아니다. 내 육신적인 창고에 그 재물이 그득 차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잘하면 하늘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을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의 복받은 행위라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의 예수살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난다고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세상에서 손해가 나는 걸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더라도 주님 아시죠?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요즘에 기복신앙이 하도 비판을 당하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설교한 그 목사가 있던데 그 목사 역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ABC도 모르는 거죠. 성경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학 공부만 오래 하고 말해요. 자꾸 그 세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요리조리 그 이제 약삭빠르게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서 자리 확보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주 간신배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 간신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신 배신자죠. 비추레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비추레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반역자라는 거죠. 성경엔 그런 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신배라고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예수를 신앙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이게 이제 혼자 칠천이님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칠천이님이 성격이 화통하시고 솔직하신 분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비밀의 제를 이렇게 애청하시거나 작은 자기 성도님들이 되신 분은 제가 뵙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나이가 들으셨어도 순진한 면이 계시더라. 그리고 얼굴로 두 얼굴을 잘 못 만드시는 분이더라. 정치적인 말을 잘 못 하시는 분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교회는 한평생 안 나가면서, 아, 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죠. 그럼, 아, 그럼 나가야죠. 언제, 제가 목사님은 언제 꼭 교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평생 안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정치적인 그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분 안 나쁘고, 늘상, 자신보다는, 그 솔직함보다는 그저, 외형의 관계를 중시를 해서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말을, 잘 내뱉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비밀의 애청자분들이나, 제가 자꾸 딴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애청자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작은 자기의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별로 제 눈에는 잘 안 뵈는데 우리 그 칠천이님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더 연배신데도 그럼 이제 내일모레 한갑이시란 말이에요. 손주도 보셨고 그런데 이렇게 툭 던지신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를 신앙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은 아마 상당수 여러분들이 동일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육신적인 삶은 진짜 예수살이를 이 땅에 살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예수를 신앙하는 그 삶이 쉽지를 않아요. 신자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짐을 싣고 가볍다 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가는 알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생각인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합당한 행동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죠? 믿음 바깥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일 하나 결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일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왜 그렇게 돈을 잘 갖다 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기복신앙 때문에 내 창고에 가득 찰 걸 계산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안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두려워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잔뜩 심어주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신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나가서 은사주의교 목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도 가하고 또 심지어는 막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라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겁나서라도 돈을 갖다 바치는데 그 두 가지예요. 복 받으려고 내 육신적인 창고에 육신적인 재물이 잔뜩 쌓이길 바래서 언젠가 대박 터지는 뭐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겁나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돈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돈 그 100원 쓰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간 빼기 쉽지 않죠. 내 시간 빼기, 내 시간 빼서 무엇을 하기 쉽지 않죠. 그 밖에 내 삶을 일부분 덜어내서 말이에요. 그렇게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을 모두 드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도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즉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푼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하늘의 말씀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인지,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늘상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손해가 나지더라도, 조금 더 나가서 나를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솔로몬의 말대로 학대를 당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그 죽음이 원통하고 절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죽기까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만은 나를 아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혼자 돋닦아서 열반, 즉 어떤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서.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느끼는 기쁨이 희열이잖아요. 단순히 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7대 5로 지고 있다가 뭐 9회 말 투아웃에 그 말로 홈런을 터뜨려서 8대 7로 역전승 거두는 말이에요. 9대 7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7대 4로 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한 점 차로 짜릿한 역전승 거뒀을 때 기쁨. 그 정도가 아니죠.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희열이는 불교 용어로 하면서요. 그래서 열반에 들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 그걸 희열이라고 하는데, 돋닦아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 죽음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뭐 군인 정신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적 갈등이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아픔이 뭐냐면, 여전히 신학적 갈등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그 윤리적 갈등인데, 신앙 윤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을 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알더라도 여전히 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냥 원대로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원대로 드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부부 간에 충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건데 심일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뭐 어떤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무주에 그 부산 합천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이제 뭐 일종의 갈등이죠. 근데 부부 관계는 워낙 좋으신 분 같아서 이제 지난 여행 때는 이제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 거리가 멀어서 이제 남편분만 오셨어요. 그런데 아내와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께서 분명하게 이제 좀 황 목사에게 질문을 하고 좀 어떤 의견을 듣고 와라 이게 아마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제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죠. 성경이란 텍스트. 그런데 이 텍스트에 대한 상황화, 컨텍슈얼라이즈라고 하는 거. 상황화는 그 상황에 처해지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각의 삶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설령 다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분량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시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과 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등등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설사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제가 적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알아서 생각을 컨텍슈얼라이즈 상황화는 알아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들은 각각 인생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화에 대해서도 훈련이 잘 안 되죠. 있으시니까 연습이 잘 안 되죠. 있으시니까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가 작으니까 다른 어떤 예들을 가져올 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잘 가져오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해서 제가 인생상 경험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업도 여전히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상황은 제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제가 드린 말씀이 허공에 있는 뜬구름 잡듯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내와 테이블에 구체적인 토픽을 올려놓고 말씀을 나눠봐라.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합의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뭐죠? 우리가 김관홍 잠수사님이 정말 다른 잠수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래 뭐 횟수는 제가 이제 먹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막 다섯 번 여섯 번 그 이상 막 잠수해서 그 시신을 안고 올라오고 그러셨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죠.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선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 바닷물 속에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 생명줄을 의지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성경만이 가이드라인, 즉 생명줄이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으로 합의가 돼줘야 돼. 왜냐하면 교회 전통하고 자꾸 부닥쳐요. 그랬을 때 이전에도 종교개혁 때 교회 전통하고 싸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마틴 루터가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은 십일조 하는 게 맞아요. 교회 전통은 모든 공의에 참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교회 전통은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맞고 교회 전통은 모이기 힘쓰라고 해서 주일 예배고 뭐고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옳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과 성경과 충돌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나가서 우리는 장착된 게 있어요. 세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 혹은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 같은 것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글을 쓴 의도가 읽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읽은 그 성경은 아무래도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놓고 이와 같이 전통이라든가 세대의 가르침, 그렇죠, 우리에게 장착된 그것들과의 충돌이 있었을 때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하는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그러면서 가족을 비유로 들어서 아버지와 시어미와 며느리 또 어미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뭐 가족 간의 전쟁을 벌여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박물관이나 이제 미술관 같은 거 작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을 봤는데 그 어디선가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 작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이렇게 모니터 스크린으로 나오는데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 이것이 마음속에 불편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막 충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작품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작가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나름대로 작가분이 기존 윤리나 도덕 등에 전면 반하는 그런 작품을 하셨던지 저는 이해를 못했을 뿐이겠죠. 그랬던지 아니면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적나라한 고발 같은 거 그런 걸 하셨을지 몰라요. 전 그냥 쓱 지나쳐서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 작은 자의 성도님들이나 비밀의 애청자 여러분들 그런 불편함을 맞닥뜨리는 일들, 그 다음에 갈등을 벌이거나 충돌을 벌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젖을 대로 젖어 있으신 분들이라 진리인 말씀이 떨어지면 당연히 불편해요. 하늘의 절대선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몸에 뚝 떨어지면 아무래도 내 몸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불편하고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요. 당연히 충돌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이 말이에요.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자꾸 불편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저랑 방송을 같이 진행했던 영호 씨랑 저랑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 싸우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가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우리 김쌤 있잖아요. 김쌤이 얼마나 저랑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완전히 꼴통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진보 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만 해도 진보 신학하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접해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클레모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기 달라스 여기에도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도 뭔 학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가 진보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출신들, 예일은 아닌가? 예일도 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가 생기면 그냥 의견이 다른 거다가 안 되고 그냥 사람이 감정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갈라지는데 그러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이 다른 것이 부닥치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넘지 말아서 될 선을 넘지 말고, 그 다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을 서로 개진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드린 말씀은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혹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려놔라. 그리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라. 논의를 해라. 논쟁을 벌여라. 그리고 합의를 해라.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혹 질문사항이 생기면 다른 분에게도 여쭐 사람이 있으면 여쭈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도 또 연락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분께 그랬죠. 한 5년간 그 일을 하셔라 그랬어요. 아까는 제가 1년간 과천에 계신 분, 그 박 선생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는 왜 그랬냐면, 이분은 타국에 선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가는데, 지금 나이가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뭐 40대 초인가 중반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이가 그렇게 안 많으신데, 그러면 아이들도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기로 그렇게 이제 가려는 소망이 생기셨으면, 이제 온 가족 이사를 가는 건데, 단순히 뭐 그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 가서 달러의 힘을, 아니면 원화의 힘을 빌어 살면 상류층으로 살 수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가려면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 가려면 일단 주의 도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도에 따라 삶을 살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한 5년간 그렇게 가져봐라라는 거죠. 그렇죠. 5년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5년간 그분이 이미 40이 넘었고 40대 중반일지 모르는데, 그러면 50이나 돼서 만약에 중반이라고 하면 그때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그 미니스트리를 전혀 부족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느냐가 중요하지, 뭐 내 인생 계산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5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충분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기쁨이 따르면 50세부터,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데 얼마나 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보다 뭐 비슷한 때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수를 계산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타국에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온 가족이 정말 그렇게 살 요량이라면 정말 그 성경관 정도는 부부간에 확실히 서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고 툭 치면 툭 나올 정도의 그 무엇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는 어떤 이슈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툭 치면 내 언어로 툭툭툭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삶을 살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아줘야 하니 적어도 저는 5년 정도를 제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신학교 가서 요즘 목사들 뭐 10년 하는 거 쉽게 하는데 5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정말 지지고 볶으려면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 역사, 사건, 그 다음에 개념들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을 가지려면 그렇게 그것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그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5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에게 질문들을 해오시는 거니까, 이와 같은 신학적 갈등 혹은 윤리적 어떤 갈등들, 윤리적 갈등은 신학적 갈등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전통들, 전승들, 그리고 내게 장착된 세대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텍스트인 이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그 산막골에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김쌤께서 답을 많이 해주셨죠. 제가 좀 빠져 있었는데 김쌤 오시고 난 이후에. 근데 뒤늦게 주인하신 우리아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을 다 모르니까 말이에요. 우리아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막 퀘션 마크를 다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총신에서 하셨다고 하던데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역시도 제가 뵈기는 지금 듣고 계시지만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으세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어서 지금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다 올려놨잖아요.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전화기로 막 시끄러운 가운데 대충 녹음한 걸 그냥 올려놓은 거라 어떤 건 십몇 분짜리 있지만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어떤 거 좀 넘고 한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편집이고 뭐 없이 올려놨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쭉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질문을 해놓으셨어요. 이 작은 자교회의 신조는 뭡니까? 이렇게. 이상했죠? 왜냐하면 우리 김쌤께서는 신예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시는 분이고 또 성경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래서 제가 김세윤 박사의 그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본인의 그 보수적 바울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보수적 성경관을 뒤집는 말을 그렇게 스스로 하니까 제 생각엔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모수님을 아마 그분이 아실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분과 같이 그 역사적 정황이라든가 아무튼 그 시각으로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김재은 박사의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그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답을 하시니까 기존의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듣기는 이거 뭐야 싶은 거죠.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많이 이제 빠져 있었죠. 중간에 제가 한두 마디 이렇게 끼어들긴 했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이제 우리 작은 자교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김쌤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 부수는데 아주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도 많이 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 능통하시고, 아볼로처럼, 그리고 또, 언변도 좋으시고, 아볼로처럼. 그리고 지혜도를 일찍부터 깨달으셨죠? 그래서 우리, 방어 쇼쇼쇼도 하고, 그러시기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쓰러뜨리고, 그리고 아무튼지, 그런 분이 이제 답을 하시니까, 이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자기의 신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독교, 보통 교단에서 신조로 내세운 것과 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다만 하나 다른 건 그들이 그렇게 신조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부활을 믿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고요. 기존 기독교 장로교단 통합측이든 합동측이든 무슨 뭐 기하성이든 뭐 침례교든 성결교든 한국의 고신측이든 뭐 대다수의 교단의 목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접하는 것들을 보면 설교나 아니면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걸 보면 부활은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듯 보이고요. 또 삼일체도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정리를 하나도 못하는 듯 보이고요. 자꾸 삼일체를 그 삼차원적 존재 증명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막혀서 결국, 아닌 것들은 말할 수 있으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음!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2월 달에 가서는 설명을 드렸죠. 설명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하늘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야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해놓고 사실은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로 보는 거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스토리만 나열하고 정말 자빠진 거죠. 그렇죠? 성경이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승리죠?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승리죠. 세상에서 내가 이겼노라 하는 것이 죽음으로 성취된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따위 거를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모르는 거죠, 당연히. 사후세계에서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사후세계라기보다는 내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올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모르면 지옥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천국에 가면, 뭐, 맨션 아파트처럼 그리고, 뭐, 맨 앞에 전도 잘한 사람이 전도왕이 있다 그러고, 뭐, 이딴 식의 얘기하고, 뭐, 3층 빌딩이 있으면, 뭐, 제일 좋은, 뭐, 방에는, 뭐, 누가 들어있고, 두 번째 방에 누가 들어있고, 뭐, 이런 식, 뭐. 그렇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신성종 씨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미국에 그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 말이에요. 그거를 테이프로 그때는 막 해서 들었었단 말이죠. 참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참 한심하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신앙이 신앙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데 우리 작은 자교의 신조는 뭐 그들이 그 신조로 고백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거나 실제로 신조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그런데 하여튼 말로 뱉어놓은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무화하다고 믿고 부족하지 않다고 믿죠. 그러니까 inerrancy, infallibilit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 무함을 믿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도 믿고 부활도 믿고 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도래할 것도 믿고요. 이런 것들을 다 믿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을 사람 예수로 살기 at 다레온 이렇게 해놨는데 골뱅이 있잖아요. 이게 at, at이죠? at 어디 어디에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백승환님께서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를 했군요. 누가복음 18.18절 어떤 관리, 23절 큰 부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어떤 사람, 22절 그 청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젊은 관원이 당대에 출세하고도 남았을 사람이고 당시에는 출세하고 남았으니 부자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요. 그냥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삼지 마시자고요. 아무튼 출세한 놈이 영생을 몰랐고 네 재산 갖다 팔아 그랬으니 재산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 중요하나요? 그래요. 맞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정님 샬롬 그러셨군요. 좀 어떠세요? 어질어질하지 않으시나요? 아까 우리 정종강 집사님께서 톡을 주셨어요.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어지러우시다고. 그런데 어떻게 퇴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이에요. 밝게 웃으시고. 그런데 그 기관에 이상이 생기셨군요. 아무튼 잘 치료가 돼서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미미라는 이름의 언니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도 좀 잘 나누시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호주의 우리 GTI님 있죠? 여자 GTI님. 그 언니분이 또 가셔야 되잖아요. 외국에 사시니까 가시기 전에 얼른 벌떡 일어나서 또 만나시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가지고 잘 먹어서 도로 약간 제 볼에 살이 붙었는데 제가 조금 문제 생기면 살이 어디부터 빠지냐면 얼굴부터 빠져요. 항상 그래요. 보기 흉하게 얼굴부터 빠져가지고 그런데 빠졌는데 다시 조금 찐 거예요. 근데 여전히 조금 헬스칸가 보죠. 이전보다. 근데 너무 뚱뚱하면 안 좋잖아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람 예수로 살기 앳 다레언 우리 행사한 거 절반 뜯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거 마치고 그거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만들어서 그냥 아무 때나 보셔도 되고요.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시청해 주시면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정말 날선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4월에 갑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